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경축하는 모임이 10일 우즈베키스탄 조선문화전통 노인협회 주최로 우즈베키스탄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우즈베키스탄 조선문화전통 노인협회 일꾼들, 동포예술단 단장들, 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임 장소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영상 사진 문헌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경축하는 모임이 10일 기르기즈스탄 고려인 통일연합회의 주최로 비슈케크에 있는 조선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